yeah. 아이, 아이. 네가 생각날 때마다 난 이 곡을 써. 내가 생각날 때면 이 노래를 들어줘. 많이 생각날 때면 돌려 한 곡 반복.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 내 입장이 돼달라고 말한 적 없어. 이해해줄 필요 없어 너를 달라고. 갖고 싶어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 하나 없이 내게 말했잖니. 근데 왜 너 나를 듣지 못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이래서 난데 말하면서도 너에게로 돌아갈 땐 올라가는 기분은 절대로 숨기지 못해. My babe Yeah, come be my baby. 서울시를 벗어나면 찾을 수 없지. Let's take Good flight then we vanish. 서울시를 벗어나면 낮을 수 있겠지. But every day we do the same shit. Ayy, every day we do the same bitch. Every day we do the same fucking songs. 마치 노래가 지겹지 않은 것처럼. Every day we do the same fucking songs. 마치 노래가 지금 막 나온 것처럼. Ay, 너를 생각하며 만든 곡 나는 바로 녹음해서 갖다 팔았어. 이번 달에 통장 속에 입금되는 돈 우리 했던 추억들을 환전해놨어. 우리 했던 대화를 전부 볼 수 있는 곳 세단 높이 걸어놨지 전부 보라고. 이런 내게 너는 말해 boy you need somebody. 그러면 나는 말해 fuck it I get money. 근데 왜 더 나아지지 못해. 네가 없어진 이후로 난 길을 잃는 것 같아. 이래서 난 듯 말하면서도 너에게로 돌아갈 생각하니 또다시 난 뭔가를 잃는 것 같아. My babe Don't come back my baby. 서울시를 벗어나면 찾을 수 없지. Let's pray Don't be like me baby. 서울시를 벗어나면 낮을 수 있겠니. Yeah. Every day we do the same shit. Ay. Every day we do the same bitch. Every day we do the same fucking songs. 마치 노래가 지겹지 않은 것처럼. Every day we do the same fucking songs. 마치 노래가 지금 막 나온 것처럼.